팝스 뉴스. 수림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1, 2학년 재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보포스터 공모전 안내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체성과 역할 및 가치, 그리고 연구원을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원 대외협력 홍보팀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가 대학생 서포터즈 민서지기 2기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의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관심이 있고 SNS를 활발히 운영 중인 대학생이라면 참여 지원 가능합니다. 활동기간은 5월에서 11월, 7개월이며 최대 4명의 인원이 한 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헤럴드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SNS 활동이 활발하며 환경 및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모집 일정은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수료증과 장학금, 다양한 포럼의 참가 자격 및 인턴십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가 각각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2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논의된 시안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적용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76만 7,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70만 7,481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5만 9,970명입니다. 또한 이날 기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03건이 추가돼 총 1만 113건입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한 건이 늘어나 누적 17건이 보고돼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대남 타격용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예상됩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의 제재 대상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에 현지 시간 25일 예정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일정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 여아 사건의 친모 A씨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딸 B씨가 모두 외도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6일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낳은 아이 둘 중 한 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B씨 전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반면 A씨가 낳은 숨진 아이는 B씨와 B씨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A씨가 딸 B씨의 외도가 들통나지 않도록 B씨와 공모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UBS